아나만세 아만세 오늘날에 오늘날에 영정마누라 영정마누라 내 바다 가요 내 바다 가요 천하영정 천하영정 지하영정 지하영정 옥황의 영정 옥황의 영정 신선의 영정 신선의 영정 영정마누라 영정마누라 오시적에 물결같이 살펴준 모습